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그리스도로 인으로 사는 법의 마지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Estamos estudiando la última parte cómo vivir discípulos de Romano 12. 그것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Esto es reacción con los que hace maldad hacia nosotros. 지난 시간에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Y en tiempo anterior hemos estudiado de versículo 14 y adelante.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Y ahora vamos a estudiar de versículo 17 a versículo 21 a los que hacen maldad dirigida hacia mí.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Vamos a leer todos eso despacio.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Si es posible, en cuanto dependa de vosotros,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No os venguéis vosotros mismos. Amados míos, sino dejad lugar a la ira de Dios, por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Pues haciendo esto, ascuas de fuego amontonará sobre su cabeza. No seas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Amén. 우리는 전 시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인 긍정적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Y hemos estudiado positivo mandatos hacia los perseguidores. 그 긍정적인 명령은 축복하라입니다. El mandato positivo es bendecir.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Y ahora aquí en este texto sale el mandato negativo.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Y versículo 17 sale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No paguéis a nadie mal por mal.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Y qué quiere decir eso? 자, A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입니다. Ahora no vengáis es el en su nota A. No vengad al enemigo.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Y a la persona que hace maldad hacia nosotros, no venguéis a ellos. 복수를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Y ahora el hacer vengar a otro, esto es reaccionar con manera prohibida por Dios. 개인적인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지된 행동입니다. Y ahora el venganza individual esto es prohibido a los cristianos. 우리가 직접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Y ahora nosotros directamente no vengamos a nuestro enemigo.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Y hay que dejar a la ira de Dios.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은 Y si nosotros vengamos,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Nosotros reemplazamos el rol de Dios. 19절에 말씀하십니다. Y versículo 19 dice,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Y no os venguéis vosotros mismos, amado mío, sino dejad lugar a la ira de Dios, para que escrito está: mía es la venganza, yo pagaré, dice el Señor.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si nosotros, pero si nosotros vengamos,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Nosotros esta, y robamos el rol de Dios.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Nosotros no necesitamos, no tenemos que invadir la soberanía de Dios.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국가에 주셨습니다. Y Dios dio autoridad a país, al gobierno. 정부와 다른 권세들에게 주셨습니다. Y Dios lo dio al gobierno y otra autoridad.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Y vamos a suponer ocurrió un problema grave en su familia. 여러분의 자녀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Alguien asaltó al miembro de su familia. 그럴 때 여러분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Entonces usted se puede poner de enojo. 어떤 사람은 칼을 손에 듭니다. Y alguna persona puede agarrar cuchillo. 어떤 사람은 총을 삽니다. Y puede conseguir pistola.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Y entonces comunica con marreros.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Y empieza a buscar ese malditos.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Y quiere matar directamente a ese enemigo. 성경은 말합니다. Y la Biblia dice. 직접 복수하지 말라. No vengad directamente. 하나님께서 하신다. Y Dios lo hace.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Y individualmente no tiene que vengar directamente. 복수를 하는 것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Y por la venganza no da solución. 문제를 가중시킵니다. Y eso complica todavía más el problema.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Y eso crea más problema. 네 번째로 복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보복을 부르게 됩니다. Y si uno venga y eso llama otra venganza. 사람들이 너무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Y muchos vieron muchas películas. 영화를 보면 한 가족이 한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Y en la película nosotros vemos mucha pelea y muchas venganzas.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Y pero miraculosamente una persona sobrevive. 마음의 복수심을 키웁니다. Y ahora él está lleno del corazón de venganza.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Y voy a matar todos ellos. 계획을 세웁니다. Y planteas por lo largo tiempo. 그 가족을 다 죽입니다. Y matan toda la familia. 그럼 저쪽에서 또 복수심을 Y 갖습니다. ahora esa familia empieza a tener venganza hacia esa persona. 또이 가족을 죽입니다. Y matan toda esta familia. 이것은 계속됩니다. Y eso continúa. 복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복수를 낳게 됩니다. Si hacemos el acto de venganza y eso trae contra venganza.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No hay finalidad.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 por eso Dios nos dice. 원수를 갚지 말라. Y no vengáis. 내가 갚아준다. Yo lo haré.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Cuando yo estuve estudiando en seminario. 동료 목사가 저를 핍박했습니다. Mi compañero pastor me perseguió. 저에게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Y me molestó bastante. 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 yendo a mis amigos dijo que soy muy malo.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Y no tener amistad con él. 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Y mis amigos vienen a mí y me dicen. 그 사람이 너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Y ese pastor le está diciendo algo mal de ti.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Por seis meses ese pastor habló mal de mí.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Y él dijo a todos él que eres malo.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No sabía razón por qué él lo hace.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Y pero me dolía mucho en mi corazón. 성경을 봤습니다. Y yo vi la Biblia.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Y ahí dice bendecida la persona que le persigue. 축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Y no podía bendecirla. 마음이 너무 아팠고 Y me dolía mucho.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Y yo odiaba por adentro. 그러나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Pero no di ningún venganza.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Y yo oré a Dios. 제 믿음이 적어서 Y mi medida de fe era muy pequeña. 마음이 너무 아파서 Y me dolía mucho.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según la palabra de Dios en la Biblia 축복을 하진 못했습니다. No he podido bendecirle. 그러나 복수를 갚진 않았습니다. Pero no hice ninguna venganza.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No dije ningún mal. 그냥 혼자서 아파했습니다. Y me dolía mucho en mi corazón todavía.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Yo oré a Dios.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Y que Señor tú lo resuelva.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Y terminamos el seminario. 저는 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Yo volví al donde yo nací. 1년이 지났습니다. Y pasó un año. 그 사람이 1년 후에 전화 걸었습니다. Y después de un año ese pastor me llamó por teléfono. 전화를 받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Y al recibir el teléfono de él me estuve temblando. 두려웠습니다. Y tenía miedo. 1년이 지났는데 Y después de un año todavía tenía algo mal de él.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Y yo no estoy en seminario, pero estoy en mi país. 또 핍박하는구나. Y él quiere perseguir otra vez. 걱정이 됐습니다. Y tenía miedo. 그런데 조용히 만나자고 합니다. Y él me dice que tengamos una reunión. 우리 집 앞으로 왔다고 합니다. Y él dice yo estoy cerca a su casa. 세미나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Y él vino de Estados Unidos en avión hasta ahí. 두려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Y con temor yo lo vi. 제 손을 잡습니다. Y él agarró mis manos.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Y él me dice perdóname. 눈물을 흘립니다. Y con sus lágrimas. 핍박한 거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Y perdón que yo te perseguí. 자기가 뭔가를 잘못 오해했다고 합니다. Y yo mal entendí algo de ti.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Y yo también me salió mis lágrimas. 용서해 줬습니다. Y lo perdoné.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Y agradecí a Dios. 제가 복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Y no hacer venganza en ese tiempo es la cosa que yo hice muy bien. 제가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Como yo no hice la venganza.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Y él me volvió a mí. 저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Y él pidió perdón a mí. 복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El venganza no es nuestra obra.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Y es pertenece a Dios. 우리는 복수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Y en vez de hacer venganza, ¿qué necesitamos hacer? 17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ersículo 17, segunda parte, adelante.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los hombres. 여기에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Y vamos a pensar un poco de procurad lo bueno delante de todos. 여기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세상 가치 체계를 사전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게 뭐죠? 예. 네, 사전에 파악한다고 하세요. 네. 세상 가치 체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Ahora es el número uno hacer el 저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Hacer el bien es tener consideración previo a los valores del sistema del mundo.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Y vamos a explicar esos. 여기에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es procurar lo bueno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El pensar previamente es en profundo. 모든 사람이 보기에 todo el mundo dirá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Todo el mundo para todo el mundo es hacer lo bueno. 세상의 가치 체계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Y trata de entender el sistema de valor del mundo.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Y voy a dar un ejemplo. 여러분이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Ahora usted alaba a Dios con alabanza.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Yes, es muy bueno alabar a Dios.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Y se reunieron en su casa. 늦은 밤입니다. Y en la noche. 기타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Y con guitarras damos alabanza a Dios.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Y muchas personas así con voz alto alaba a Dios. 이웃들이 불평합니다. Y ahora los vecinos esto queja por alto voz.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Y no podemos dormir por ustedes. 조용히 해 주세요. Por favor, silencio. 그런데 여러분은 얘기합니다. Pero ustedes dicen. 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Ah, nosotros tenemos que alabar a Dios en la noche.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Y usted canta todavía. 이것은 세상 가치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Y esto es despreciar el sistema de valor del mundo. 세상을 생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Y esto usted no pone en consideración el cosa del mundo.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Y si nosotros hacemos eso, 그들을 우리의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Y nosotros creamos enemigos contra nosotros.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Y por eso en nuestra vida cotidiana,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Y hacemos lo bueno. 그러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Y entonces podemos tener buena relación con nuestro vecino. 그러면 우리의 원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Entonces nosotros no tenemos tanto amigos, tanto enemigos. Y como tenemos en otro caso. 두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Y hacer lo bueno da prevención previa antes de ocurrir algo mal. 평소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Y cuando usted hace lo bueno en tiempos 평소에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Y tener buena relación con vecinos estos días. 평소에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Y tener buena relación en nuestra vida. 그들을 원수를 만들 가능성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Y ahora reducimos la posibilidad de tenerlos como enemigo.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Y por eso, en maneras continua. 평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Y siempre en nuestra vida en general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Necesitamos hacer lo bueno. 원수를 갚는 대신에 en vez de vengar al enemigo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Necesitamos hacer lo bueno.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y hay que saber ciertamente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도 Y nosotros bendecimos a los que nos persigue. 우리가 옳은 일을 해도 y cuando nosotros hacemos lo bueno, 그 다음 날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El mundo todavía se queda como malo. 금방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El mundo no cambia de inmediato. 세상은 악합니다. Y el mundo contiene mucha maldad.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악을 Pero si nosotros el maldad dirigida hacia nosotros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y hay manera de reducir eso aunque sea un poco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y eso es para consideración de mucho 옳은 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Respetar lo bueno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y hay que pensar en profundo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No hay necesidad de tener mucho enemigo alrededor.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Y hay que hacerlo como amigos. 이것이 17절에서 얘기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Y esto lo que quiere decir procurar lo bueno. 이해가 되십니까? Están entendiendo. 아멘. 세 번째 C입니다. Ahora el enonota C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Si es posible en cuanto dependa de vosotros,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항상 가능하지는 않지만 no siempre es posible.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Y aquí dice si puede estad en paz con todos los hombres. 여기에는 첫 번째, primero, 나를 기만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Y ahora esto es ofrecer tolerancias a la persona que hace maldad a mí.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a la persona que me persigue,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a las personas que hace maldad hacia mí, 품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Es aceptar ellos.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y llegar a este nivel 우리의 목표입니다. Esto es nuestro objetivo. 다시 말씀드립니다. Y voy a decir otra vez. Mi objetivo es vivir en paz, en armonía con otra persona. 여러분 교재 A입니다. 작은 A. Esto es pequeña A. Armonía. Sí. 두 번째는 내 권리보다 나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Y segundo, mi testimonio es más importante que mi derecho.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Y si nosotros insistimos con nuestro derecho,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s más importante el poder dar testimonio quién Dios es. 아, 이것은 내 권리다. Nosotros solemos decir, esto es mi derecho.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Y por qué esto es mi derecho de hacerlo? 그것이 아니라, no es así.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와 화목함으로 y por tener paz con los que me hace maldad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y así revelamos quién es nuestro Dios. 오늘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 그랬습니다. y aquí la Biblia dice sí es posible. 이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eso quiere decir no todo tiempo es posible. 언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y cuando no es posible eso 공의나 윤리, 다른 사람의 복지가 위험해질 때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Y cuando otra persona recibe daño y la sociedad recibe daños, en ese caso eso no es posible.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Y una persona mata a alguien.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합니다. Y otra persona asalta. 그 사람들과 한 뜻을 이루며 조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No quiere decir tener una relación armoniosa y poner de acuerdo. 이거는 공의나 윤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Y porque esto es fuera de justicia. 누가 총으로 예배드리는 데 와서 교회를 위협한다고 합시다. Y ahora en el culto alguien entra con pistola y está amenazando. 우리는 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Y no podemos estar en paz con ellos.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윤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Porque está despreciando la justicia y moralidad de Dios.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Y con todos los hombres tengas paz.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Pero hay excepción. 그것이 A와 B입니다. Y eso es A y B.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해 우리의 증거나 주님의 명예와 타협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No está permitido hacer un acuerdo con nuestro testimonio ni con el honor de Dios por la paz.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y en cualquier situación que sea 주님의 명예와 cuando la honra de Dios 타협하는 것은 contra honra de Dios y ponerse de acuerdo 허락되지 않습니다. Esto no es permitido. 예를 들어서, y por ejemplo,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y las personas que hacen maldad hacia nosotros,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si usted abandona de mantener su fe, 나는 너와 화평하겠다. Y voy a tener paz.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 cómo va a ser?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Así, no tiene que hacer usted.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Y nosotros hay que tener paz con todos los hombres. 그러나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si nosotros molestamos la honra de Dios, 우리가 화평 안에서는 안 될 예외입니다. Esto es excepción que no podemos mantener paz.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Y hay que tener paz con todos los hombres.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Pero hay excepción como este. 세 번째, 너희로서는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로서는. Ahora hay significado de vosotros. 이것은 vosotros.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Ahora eso explica responsabilidad. En relación. 내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Yo tengo responsabilidad de mostrar de que no estoy en posición el como se dice belicoso. 그것이 A입니다. 자, 두 번째 B는 내가 갈등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Y hay que tengo responsabilidad de que no estoy incitando en algún dilema. 세 번째는 내 메시지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됩니다. Y tercero, hay que tener responsabilidad de lo que yo digo es verdadero. 네 번째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먼저 선동하지는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됩니다. Si no podemos evitar dilemas, por lo menos no debo incitar primero. 지금 여기에 A, B, C, D 네 가지는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Ahora aquí está hablando nuestra responsabilidad en relación. 내가 먼저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Y yo no debo ser enemigo de alguien primero. 내가 먼저 갈등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No tengo que crear dilemas con otros. 하나님의 복음이 파손돼서는 안 됩니다. Y también el evangelio no debe recibir daño. 내가 먼저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Y no tengo que incitar primero. 자,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평화라 그랬습니다. Y si es posible tener paz con todos los hombres. 자,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이 primero el manera de bendecir es no vengar.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Y también procurar lo bueno.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Y tener paz con todos los hombres. 네 번째 en cuatro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Y vencer lo malo con lo bueno. 21절 말씀입니다. Y versículo 21.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Vamos a leer el versículo 20 y 21. Así qu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Pues haciendo esto, ascuas de fuego atontonarás sobre su cabeza. No seas vencido de lo malo, sino vence con el bien el mal.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Y ahora es el principio aquí es vencer con el bien el mal.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Y esto quiere decir con nuestros actos buen actos nosotros vencemos el lo malo.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cuando apóstol Pablo escribió esta escritura 지금보다 더 악했던 시대입니다. Y era un tiempo más todavía peor que ahora.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Y porque ellos estaban matando cristianos.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Y ellos encarcelaron los cristianos.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Y ellos perseguían en muchas maneras.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Pero ellos aceptaron, recibieron esta enseñanza.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Y no podían entender.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아들였습니다. Pero como es la palabra de Dios, ellos aceptaron.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Y ellos vencieron lo malos con lo bueno. 복수 대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Y en vez de venganza hay que ofrecer lo bueno.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Hubo un pastor bastante famoso. 그 사람은 패스터 손입니다. Y él es el pastor Son. 두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Y dos comunistas mataron sus hijos.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폭도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Y ellos mataron dos hijos de este pastor.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Y pero fueron arrestados y fueron encarcelados.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구해려고 애썼습니다. Y pastor Son él trató de salvar a los que mataron sus hijos de cárcel. 그들을 살려달라고 판사에게 탄원했습니다. Y el pastor Son pidió a juez que dara libertad a esta persona.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Y pastor Son adaptó estos dos comunistas que mató sus hijos, adaptó como su hijo. 복수 대신 선을 베풀었습니다. Y en vez de venganza, él ofreció lo bueno.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Y esto es manera de vencer lo malo con lo bueno.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Y sabiendo de que el juicio pertenece a Dios, amad a la persona que me persigue. 두 번째,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Y a la persona que me persigue y ofrezca tolerancia.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Y el castigo viene de Dios.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Así en el versículo 20 dice si tu enemigo tuviere hambre dale de comer si tuviere sed dale de beber.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Y qué quiere decir eso?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Y vea el C.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수치와 회개를 가져다 주는 방법인 줄 알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Y esto es el método que trae venganza, vergüenza y arrepentimiento en sus vidas y hará que le arde la caras de vergüenza. 여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Aquí sale el parte difícil.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Y esto es el, como dice, es acuas de fuego amontonado sobre su cabeza. 그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Es muy difícil eso.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습니다. Y si su enemigo tiene hambre, que dele de comer.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Si tiene sed, dele de beber.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Y ese acto, ese tipo de acto es el amontonar, el, como dice, el amontonar el fuego sobre su cabeza. 옛날 그 당시 문화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Y en ese tiempo había costumbre en ese tiempo. 누가 후회하고 뉘우칠 때 y alguien se arrepiente de algo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우칠 때 y cuando uno entiende que su pasado acto era mal 그들은 불이 붙은 숯을 항아리 안에 넣습니다. Y ellos ponen fuegos en un 단지 contenidos.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Y saca una toallas y pone ahí en sobre la cabeza. 그리고 수치든 단지를 머리에 올립니다. Y después pone ese contenido con fuego sobre su cabeza. 그리고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Y pasa por todo el pueblo y dice 나는 잘못했습니다. 아, yo he hecho mal. 내 생각과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Mi pensamiento y mi acto era mal.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Y muestras el imagen de arrepentimiento.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y cuando nuestro enemigo comete maldad hacia nosotros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을 베푼다면 si nosotros ofrecemos lo bueno a él 우리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Y estamos dando oportunidad para arrepentimiento.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Y este texto está diciendo eso.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Si usted va a amontonar el fuego sobre la cabeza.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y por lo actos buen acto de nuestro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hace entender el mal acto hecho por él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Le da oportunidad para arrepentirse. 복수 대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Y en vez de venganza hay que ofrecer lo bueno.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악에 대항하는 내가 소유한 가장 힘 있는 무기입니다. Ahora pagar el mal con el bien es arma con mayor fuerza que poseo. 이 마지막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Y esto quiere decir lo que Dios hizo hacia nosotros, nosotros hacemos hacia otro.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Como nosotros recibimos perdón de Dios, también necesitamos perdonar a los demás.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Y cuando nosotros éramos enemigos de Dios, Dios nos amó.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Nosotros también tenemos que amar nuestro enemigo.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No sea vencido por lo malos, pero hay que vencer con lo bueno a lo malos. 그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sto es la arma más poderoso que podemos poseer.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가장 힘 있는 무기입니다. Y esto es arma más fuerte y cambiamos lo malo a lo bueno.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Y hay alguna persona que le ocurre ahora?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Y hay persona que hace maldad hacia usted? 여러분을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Hay persona que persigue sin razón?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 cómo va a hacer?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Y había persona en la primitiva iglesia? 그 사람은 순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Y él estaba solo un poco antes de recibir el martes?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Y en aquel entonces había persecución muy severa?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 antes de morir él dijo?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Y más usted maldice a mí y más yo le amaré.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Si usted escupe a mí,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Y voy a respirar el amor a usted. 나를 때리십시오. Si usted me pegas, 그럼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Y con el sonido de dolor voy a expresar mi amor a usted.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Usted tira mi cuerpo como comida a los animales.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Y voy a servir como sacrificio de amor. 나를 불태우십시오. Y si usted me quema,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Y con ese el aroma de amor y voy a darle a su corazón.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Y así el los antiguos de fe vivieron.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a los que hace maldad hacia nosotros 선을 베풀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Y ofrece lo bueno. 악에게 지지 말라. Y no estar vencido de lo malos.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 En vez con lo bueno vencer a lo malo.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sto no es fácil.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Usted está molestado por los que persiguen a usted.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Y usted tiene tiempo difícil por los perseguidores. 오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Ahora Espíritu Santo le está hablando a usted. 복수하지 말라. No vengar. 선을 베풀라. Que ofrece lo mejor. 용서하라. Y perdonarlos. 이것이 우리의 초자연적인 반응입니다. Y esto es nuestra reacción sobrenatural.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No por nuestro poder propio.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Y Dios nos empoderará. 자,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Y hemos estudiado cómo ser discípulo de Romano 12.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Primero, entrega completa a Dios.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Y dedicar enteramente a Dios.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Y dar todo a Dios, a Dios.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Y dar mi cuerpo a Dios. 나 자신을 최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Y todo mi ser doy como mejor sacrificio. 매일 나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Y observar todos los días el prioridad que yo tengo.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Y vivir una vida diferenciado del mundo.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No conformar al cosa del mundo.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Y tener el valor de Dios.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Y por la renovación recibe cambio de corazón.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Y discernir la buena voluntad de Dios.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Y discernir la buena voluntad agradable a Dios.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Y discernir la buena voluntad de Dios. 그리고 그 뜻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Y experienciar esa voluntad de Dios en nuestra vida cotidiana. 우리의 믿음의 삶의 비밀은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Y el secreto es el todos los días poco a poco cambiamos.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Y damos completamente entregamos a Dios. 세상과 구별됩니다. Y vivimos una vida diferenciada del mundo. 세 번째는 올바른 자기 평가를 내립니다. Y tercero es tener el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하나님께 진심으로 항복한 사람은 la persona que se entregó completamente a Dios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la persona que está diferenciada del mundo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Y por la perspectiva de Dios yo puedo ver a mí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y no doy un valor más alto de mí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No doy un valor muy bajo de mí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Y por con los ojos de Dios me miro a mí. 지혜롭게 나를 생각합니다. Y yo pienso con sabiduría de mí.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Y me encuentro qué es mi talento. 내 역할을 발견합니다. Y yo encuentro qué es mi función. 그것을 개발합니다. Y desarrollo ese don.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Y lo uso para edificar la iglesia. 네 번째는 cuarto. 4.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Y servir a nuestro prójimo.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Y primero para servir a los otros hay que expresar verdadero yo.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Y esto es sacar nuestro máscara.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Y para llenar verdadera necesidad.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lo que se ve.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No es algo muy superficial.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Y para llenar la necesidad de la persona alrededor. 옳은 이유로 사랑해야 됩니다. Y con correcto motivos hay que amar. 그것 옳은 이유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Y este correcto motivo es servir al Señor.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y nosotros amamos a otro vecinos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Y porque nosotros servimos a Dios. 옳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Y con correcto métodos hay que amar. 우리의 초점이 위를 향해야 됩니다. Y nosotros hay que enfocar hacia arriba.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됩니다. Y en esperanza nos gozamos. 환난 중에 참아야 됩니다. En tribulación nosotros tenemos paciencia.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Y hay que procurar a orar seguido. 우리의 초점이 밖을 향해야 됩니다. Y nosotros hay que enfocar hacia afuera.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Para llenar la necesidad de los vecinos. 우리의 손님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ofrecer hospitalidad que nos visita. 옳은 방법이란 y el método correcto 우리의 초점이 위를 향하고 cuando nosotros enfocamos hacia arriba 우리의 초점이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cuando nosotros enfocamos hacia afuera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el quinto punto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Y nosotros reaccionamos en manera sobrenatural a los que hacen maldad a nosotros.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bendecir a los que hacen maldad hacia nosotros. 그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Y necesitamos ser humildes hacia ellos.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Y tenemos que tener simpatía con ellos. 할 수 있거든 서로 평화해야 됩니다. Y si es posible, necesitamos tener paz con ellos. 복수를 갚지 말고 이 no no vengando a ellos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vencemos con lo bueno al mal.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Y eso es manera de vivir como discípulo de Romano 12. 이 모든 것의 시작은 y todo empiezo de todo estos 이 그림의 중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Y empieza del centro de todo estos.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Y primero es el completo rendimiento a Dios. 항복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Y ahora es el entrega completa, esto es núcleos de Romano 12. 항복은 원동력이자 포기이며 하나님을 향한 굴복이요 순종입니다. Y ahora es el entrega completa es el poder y el ¿Qué dice? El abandono y obedecer y someterse a Dios. 항복은 세상과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악에 관련된 변화의 열쇠입니다. Y ahora este es el completo entrega, es la llave para influenciar lo demás. 항복은 모든 관계성의 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Y es completa entrega a Dios influencia y a todas relaciones alrededo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Y por eso el completa entregas a Dios es completa felicidad también. 진정한 축복입니다. Es completa bendición también.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Y eso es manera de vivir como Romano 12.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Todos ustedes vivan como discípulo de Romano 12.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Que ustedes también entrenes a sus discípulos como discípulo de Romano 12.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Y Dios que le bendigas en su vida.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Que usted gloria a Dios por vivir como discípulo de Romano 12. 기도하시겠습니다. Vamos a orar.